아이 셋을 낳을 때까지는 절대로 나에게 옷을 돌려줘서는 안 된다. 나무꾼에게는 이런 금기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선녀에게 그 날개 옷은 반드시 되찾고 싶은 자신의 정체성이었죠. 선녀의 입장에서 동화를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하늘로 날아오르는 장면, 그 절정의 순간에 박수를 보내야 했겠죠. 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안타까워서 그만 탄식을 내지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날개를 달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선녀. 선녀를 붙잡아 두고 싶은 나무꾼. 당신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나요? 네, 영화 오아시스의 메인 타이틀, 오늘 FM 영화음악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정말 본격적인 달의 해로서의 새해가 그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하루였었는데 잘들 보내셨어요? 새로운 해는요, 세상의 모든 것을 좀 달리 보는 그런 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해로서, 그러니까 양력으로서 올해가 시작되는 날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백합의 이야기를 하면서 백합의 뿌리 그리고 백합의 꽃을 보면서 세상의 다른 시각으로 한번 모든 것을 바라보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제가 대전 서구 관자동의 이내연 씨의 글을 보면서 영화 오아시스를 보는 또 다른 시각을 만나봤어요. 이승동 감독의 오아시스, 우리가 아주 좋은 영화로 많은 매체들이 칭찬을 했었죠. 이래원 씨도 그렇게 좋게 영화를 보셨는데 어느 장애인의 오아시스 감상문을 보고 충격을 받았대요. 오아시스는 그 장애인이 보았을 때 전혀 그들의 입장을 대변한 영화도 아니며 또 그들의 꿈을 그대로 제대로 그린 영화도 아니다. 그래서 이래원 씨는 그래, 오아시스는 장애인의 입장에서 장애를 말한 영화가 아니었고, 따라서 오아시스는 어떻게 보면 치킨집 간판에서 웃고 있는 닭, 삼겹살집 간판에서 한 손으로 힘차게 V자를 그리고 있는 돼지와 같은 영화가 아닐까, 그런 간판 같은 영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렇게 우리가 익히 아는 영화들도 한 번쯤 달려보면 어떨까요? 이창동 감독, 홍상수 감독, 이 영화 작가라고 불리우는 감독들의 영화를 여성주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혹은 또 다른 시선으로 봤을 때 영화들은 아주 달리 익힌다는 거.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흔히 갖고 있었던 그런 시선 말고 다른 시선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영화를 바라보는, 영화를 보는, 그러면 어떨까 하는 입장에서 오늘 오아시스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손난영 씨가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때, 어떤 의욕도 없을 때 시간을 돌려서 다시 되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긋나버린 순간들, 슬픈 기억들을 이어서 그곳부터 시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소망을 게시판에 올려주셨어요. 영화 박하사탕을 보고서는 그런 소망을 올려주셨는데, 이런 소망은 손난혁 씨만의 소망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맨날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야, 방금 내가 했던 거 그냥 샥 다 지워버리고 다시 시작하면 어떨까. 그래서 사실 달력 속에 있는 날짜들, 어떤 기념일들, 이름 붙은 날들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부단히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날은 어떤 날, 이날은 어떤 날, 이렇게 점을 찍잖아요. 가끔은 이거 참 무의미하다고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래도 그것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면 어떨까. 좀 힘도 나고 그렇거든요. 오늘 FM 영화 음악은 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좀 뭔가 희망의 그런 기운으로서 새롭게 일들을 시작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담아서 좋은 음악들 꽉꽉 채워서 들려드릴게요. 오늘은요, 바로 일본 영화 음악가 루이치 사카모토의 좋은 음악들로 가득 채웠거든요. 자, 그 전에 전경준 씨가 신청해 주신 곡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휴 기간 동안에 친구들 3명이 집에 모여서 사랑이 머무는 곳에라는 비디오를 보셨다고요? 이거 정말 옛날 영화예요. 보니까 전경준 씨가 한 살에 바로 나온 영화라고 하셨네요. 1978년도 영화거든요. 언제나 아이스캐슬이고요. 음악도 아주 귀에 익다고 하셨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음악 귀에 익은 그런 음악일 겁니다. 멜리사 맨체스터가 부르는 Through the Eyes of Love 들어보죠. 산책 FM 영화음악. 네, 영화 마지막 황제 가운데 Rain, I Wanna Divorce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 곡이죠. Rain 들려드렸습니다. 올해로 53살이 된 일본의 세계적인 작곡가 류이치 사카모토의 대표적인 영화 음악이었습니다. 자, 류이치 사카모토의 이름을 참 오랜만에 불러보네요. 한동안 그의 영화 음악을 접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그 철도원, 1999년에 개봉된 그 일본 영화 철도원이 그의 음악을 들은 마지막 영화가 아니었나 싶은데, 물론 그 뒤에도 류이치 사카모토는 계속 작업을 해왔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는 영화 음악보다는 개인적인, 그러니까 다른 음악 작업이 더 돋보였죠. 작년에는 그 오랜 파트너, 영국 뮤지션 데이비 실비언과 함께 월드 시티즌이라는 앨범 발표했고요. 또 보사노바의 대부인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에게 바치는 헌정 앨범 카사, 이 앨범을 발표해서 그 보사노바에 대한 애정을 마음껏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도 클래식 앨범 디스코드랑 또 피아노 솔로 앨범 BTTV, Back to the Basic 이런 앨범들을 발표했을 정도로 요즘에는 어떤 뭐랄까 장르를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다양한 음악에 대해서 그가 관심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만의 어떤 재능을 마음껏 선보이고 있지 않나 싶어요. 자, 이렇게 이제는 단순히 영화음악 작곡가로만 한정지을 수 없는 멀티 아티스트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류이치 사카모토 오늘 FM 영화음악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가 영화음악 작곡가로 첫발을 내딛은 영화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에서 음악 준비했어요. 오시마 나기사 감독의 1983년도 영화죠. 이 영화에서 류이치 사카모토는 처음으로 영화 음악을 작곡해서 선보이고 있고요. 동시에 배우로서도 신고식을 한 작품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그 동남아 자바섬에 있는 포로수용소가 배경이 되는 영화죠. 오시마 나기사 감독은 그 포로수용소에서 서로에게 매혹되는 두 남자의 미묘한 감정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이 두 남자가 바로 포로수용소 지휘관인 류이치 사카모토 그리고 영국군 장교 데이비 보입니다. 자, 이만큼 이 영화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는 동서양을 대표하는 두 걸출한 뮤지션이 출연한다는 사실 때문에라도 아주 화제를 모은 작품인데, 여기서 류이치 사카모토가 음악을 맡게 된 계기가 참 특별해요. 그 어느 날 감독이, 그러니까 오시마 나기사 감독이 대본을 들고 그에게 찾아와서 영화에 출연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그가 조건을 내걸었어요. 자, 출연은 하겠는데 대신 음악까지도 맡게 해달라. 그래서 그가 여기서 처음으로 영화 음악 작업을 시작을 한 거죠. 덕분에 우리는 완성도 높은 사운드트랙을 만나게 됐고요. 자, 이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는 그의 첫 작품인 만큼 이 영화에 담긴 이 류이치 사카모토의 음악에는 실험적인 에너지가 아주 충만한데요. 강렬한 리듬, 또 그 리듬의 매혹적인 변주, 이 음악적인 특색은 동서양의 분위기를 동시에 표현해달라는 감독의 주문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바로 그 영화 오시마 나기사 감독의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에서 메인 타이틀곡 준비했습니다. 김은주씨, 이동욱씨 듣고 계세요? 예전에 신청하셨는데 들어볼까요? 네, 로이치 사카모토가 처음으로 영화 음악 작업을 한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의 메인 타이틀 들어봤습니다. 자, 로이치 사카모토는 자신이 지구촌 단위의 사고방식을 가졌다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덧붙이는데요. 나는 머릿속에 일종의 문화적 지도를 갖고 있다. 거기서 난 모든 다른 문화들 사이에 유사성을 발견한다. 그래서 전통음악에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가미해서 새 옷을 입히는 게 재미있다. 참, 머릿속에 문화적 지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야, 대단하네요. 문화적 지도라니.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그의 음악을 들어보면요, 참 다양한 음악과 다양한 문화에 대한 관심이 그 안에 녹아들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가 참 오래전부터 이런 다양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왔다고 하는데요. 그 도쿄 예술대학에서 작곡 전공했을 뿐만이 아니라 전자음악 또 민속음악을 전공을 했대요. 그래서 그룹을 하나를 조직을 했는데 Yellow Magic Orchestra라고 해서 줄여서 YMO라고 불리우는 이 그룹을 조직을 해서 일본의 테크노 음악을 이끌었던 주역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비틀즈에서 베토벤에 이르기까지 또 재즈, 보사노바, 아방가르드 뮤직에서 클래식, 정말 다양한 장르에 이렇게 특별한 애착을 보여왔는데 그래서 그는 모든 장르를 망라하는 음악 솜씨를 뽐내게 됐고요. 또 작곡가이자 편곡자, 피아니스트, 키보드 주자 이렇게 아주 천재적인 그런 능력을 그리고 왕성한 활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유스 앤드루를 비롯해서 뭐 이기팝이라든지 데이빗 보이 또 데이빗 번 같은 세계적인 아티스트와 함께 공동작업을 하기도 했는데 그만큼 전 세계가 인정하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었죠. 1992년에는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개막식 음악을 맡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그의 이름을 전 세계적으로 알린 것은 아마도 이 영화 마지막 황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의 영화요. 여기서 그 중국의 콩수 그리고 영국의 데이빗 번과 함께 영화 음악을 맡아서 1988년에 공동으로 아카데미 작곡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후에도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과 영화를 더 두 편에서 더 함께 음악 작업을 하게 됐는데 그 영화들이 바로 The Sheltering Sky, 마지막 사랑과 Little Buddha죠. 흔히 이 세 작품, 마지막 황제, 마지막 사랑, Little Buddha 이것을 베르나르도 바르톨루치 감독의 오리엔탈 3부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로이치 사카모토가 이런 감독의 영화에 아주 풍부한 어떤 서정적인 음색을 제공을 해서 그래서 더 큰 유명세를 치르게 되었죠. 자, 그 영화들에서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마지막 황제 가운데 Where is Almo 먼저 들어볼 텐데요. 아주 오래전에 송재헌 씨가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들으실 곡은 마지막 사랑입니다. 그 존 말코비치와 데브라 윙거 부부의 그 여정을 그렸죠. 산과 사랑의 의미를 찾아서 북아프리카를 여행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이 마지막 사랑에서 볼 수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메인 테마 들어보겠고요. 마지막으로 키아누 리브스가 부다 역으로 출연한 영화 리틀 부다 가운데 역시 메인 테마입니다. 세 곡 이어 듣겠습니다. 자, 루이즈 사카모토가 그 베르나르도 바르톨루치 감독과 함께 작업한 세 편의 영화 음악 이어서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황제 중에서 Where is Armo, 또 마지막 사랑 The Sheltering Sky 중에서 테마 리틀 부다의 메인 테마 이어서 들어봤는데요.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그 대부분이 음악이 뭐랄까 그 아주 미니멀한 그 현의 그 앙상블을 연상을 시키는 것 같은 그런 좀 아주 아름답고 비가머린 멜로디를 가지고 있죠. 뿐만 아니라 그의 음악은 격정적인 리듬과 에너지도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드라마틱한 멜로디 또 동서양을 아우르는 좀 묘한 신비로움 이 루이지 사카모토의 그 음악적 특징이 아마도 많은 감독들을 매료시키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지 루이지 사카모토는 정말 다양한 국적을 가진 세계적인 거장 감독들과 작업을 했는데요. 가장 최근인 그 2003년도, 바로 작년이죠. 아르헨티나의 알라틴 캐리 감독과 손을 잡고 그의 영화 음악을 맡았는데요. 우리나라에 개봉은 안 해서 어떤 영화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로스 루비오스라고 읽어야 될지 호비오스라고 읽어야 될지 하여튼 이 영화의 음악을 맡았고요. 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탈리아의 베르나르도 바르톨루치 감독과 영화 3편 함께 했고요. 또 TV 미니시리즈 와일드 팜스의 음악을 맡으면서 올리버 스톤 감독과도 교감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스네이크 아이스 또 빤무파타를 통해서 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과 아주 행복하게 만났고 그의 이미지를 음악으로 황홀하게 채웠고요. 1990년에는 영화 The Handmaid's Tale로 독일의 폴크 슈렌돌프 감독과 호흡을 또 맞췄고요. 스페인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과는 영화 하이를 통해서 그 아주 멋진 파트너십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고향인 일본을 비롯해서 미국 헐리우드,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아르헨티나 뭐 그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머릿속에 문화적 지도가 있다고 그렇게 아주 호언장담을 하던 그의 말이 뭐 그냥 한 말이 아니었네요. 이렇게 국경을 넘나들면서 늘 새롭게 늘 열정적으로 변신하는 작곡가입니다. 그런 류이지 사카모토가 한때 그 영화에 있어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요. 자신은 일종의 해설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영화 음악 작업은 생소한 문화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통로다. 그렇기 때문에 늘 공부하는 자세로 영화라는 드넓은 심연에 뛰어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그의 공부하는 자세, 영화 음악 세계를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음악 들려드릴게요. 루이지 사카모토가 스페인이라는 낯선 문화를 향해서 과감히 뛰어든 영화 하이힐 중에서 타코네스 레하누스 멀어지는 발걸음 이 곡 준비했고요. 이어서 줄리에 베노시와 랄프 파인스가 열연한 폭풍의 언덕에서 메인 타이틀 이렇게 두 곡 들어봅니다. FM 영화음악 오늘 일본 영화음악가 네 번째 순서로 루이치 사카모토의 음악세계와 만나고 있는데요. 방금 두 곡 이어서 들으셨죠? 스페인의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과의 작업에서 나왔던 하이힐 중에서 타코넷 레하노스 들으셨고요. 그리고 폭풍의 언덕 중에서 또 메인 타이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루이치 사카모토의 음악 들을 들으면서 그의 재능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귀로요. 하지만 그의 재능은 뮤지션에만 이렇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에서 연기를 했어요. 요니 중이 역을. 그리고 마지막 황제에서도 출연했답니다. 야마카스 역을 맡아서 열연한 배우로요. 그런가 하면 마돈나의 뮤직비디오 레인에도 출연을 했고요. 유명 디자이너의 패션쇼의 모델로도 나섰고요. 잡지의 남성복 모델로 지면을 장식하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1984년에는 출판사를 설립해서 꾸준히 저서를 발간하고 있어요. 야, 참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해요. 그러니까 루이치 사카모토는 한마디로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 아니 어떻게 보면 스스로가 그것을 거부하는 것 같아요. 난 어느 한 분야에 있지 않겠어 하고 그야말로 멀티 엔터테이너 혹은 멀티 아티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오늘 FM 영화음악 그 류이치 사카모토의 영화음악과 만나봤고요. 아, 류이치 사카모토 영화음악의 마지막 곡으로는요. 철도원에서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 영화에서 그는 음악 전반을 다 담당하진 않았어요. 그가 작곡한 것은 오직 이 영화의 엔딩곡뿐이었죠. 아, 그리고 이 엔딩곡을 사카모토는 자신의 딸인 미유 사카모토에게 부르게 합니다. 우리가 영화 엔드 크레딧이 올라갈 때 들을 수 있었던 그 곡, 그러니까 부녀의 합작품이었죠. 그가 2001년에 피아노 솔로 앨범을 냈는데요. BTTB라고요. Back to the Basic이라는 모토를 내걸고 내놓은 이 앨범에서 바로 그 철도원의 엔딩곡을 또 직접 피아노로 연주한 적이 있어요. 자, 이 곡을 마지막으로 해서 류이치 사카모토의 이야기를 마무리 지을까 하는데 이 철도원 하니까 문득 한 두어 달 전인가 봐요. 김영철 씨가 이 영화에 음악을 신청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성함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머니와 영화를 봤던 추억을 말씀하시면서 철도원의 음악 신청하셨죠? 함께 들어주세요. 네, 루이치 사카모토가 피아노로 연주한 철도원의 타이틀이었습니다. 그 엔딩곡이었어요. 자, FM 영화음악으로 오시는 길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으니까 여기서라도 말씀드릴게요. 제가 매일 이렇게 깜빡깜빡거려요. 우편번호 먼저 알려드릴게요. 150에 600번이고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으로 사연 보내시면 되고요. 인터넷 게시판은 www.imbs.com으로 들어오셔서 라디오 클릭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클릭하시면 거기에 게시판이 쭉 뜹니다. 좋은 사연 보내주신 분들께 영화음악 전문 레이블 MNF에서 제공하는 말죽거리 잔혹사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FM 영화음악의 마지막 곡은요. 충북의 경민정씨 그리고 울산의 김성민씨가 함께 맞아 맞아 하면서 서로 게시판에서 맞장구를 치신 바로 그 영화의 음악 들려드릴게요. 정말 특이했어요. 특이해 하면서 보면서 그 말을 연발했다고 하셨죠? 경민정 씨. 자, 펀치 드렁크 러브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중에서 존 브라이언이 부르는 Here We Go 오늘 마지막 곡 들려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